눈여겨봐준 널 향한 사랑 가득 차서 무거워진 내 몸 이젠 되돌릴 수 없어 감출 수가 없는 주머니 속 바늘처럼 들켜버렸어 숨길 수 없어 나의 사랑을 vis-a-vis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면 숨소리 하나마저도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 vis-a-vis face to face 쏟아낸 눈물도 너의 상처마저 내 눈엔 반짝여 너는 참 눈부셔 귀 기울여 들어줘 너를 향한 속삭임 하루 종일 친구를 기다리 La la la.